3층 책장, 조선 19세기. 사랑방의 주요 가구 중 하나로 책장을 꼽을 수 있다. 대가에서는 서고가 따로 있어 책을 보관하였으나 가까이 두고 항상 읽는 책들을 위해 이와 같이 실내에 책장을 두고 사용했다. 이 책장은 간결하고 소박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책장으로 장을 3단으로 나누어 각기 층을 만들었다. 문판은 오동나무 판재를 뜨거운 인두로 지진 후 볏짚으로 문질러 부드러운 섬유질은 털어내고 단단한 나뭇결만 남게 했다. 이러한 기법을 낙동법이라고 하는데 나뭇결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주로 사랑방 가구에 사용됐다.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만 자연의 맛을 살려 나무들의 숨결을 맡는 것 같다. 어느 선비의 방에 놓아도 기품을 손상치 아니할 풍모를 지니고 있다.